50 languages. 59. شين أهو. شين أهو. في مكتب البريد. 우체국에서. 우체국에서. أين هو أقرب مكتب بريد؟ 가까운 우체국이 어디 있어요? 가까운 우체국이 어디 있어요? هل المسافة بعيدة إلى أقرب مكتب بريد؟ 우체국이 여기서 멀어요? 우체국이 여기서 멀어요? أين هو أقرب صندوق بريد؟ 가까운 우체통이 어디 있어요? 가까운 우체통이 어디 있어요? أحتاج إلى بعض الطوابع البريدية. 저는 우표 두 장이 필요해요. 저는 우표 두 장이 필요해요. لبطاقة ورسالة. 엽서와 편지 때문에요. 엽서와 편지 때문에요. كم رسم البريد إلى أمريكا؟ 미국까지의 우편 요금이 얼마예요? 미국까지의 우편 요금이 얼마예요? كم يزن الطرد؟ 소포가 얼마나 무거워요? 소포가 얼마나 무거워요? أيمكنني إرساله بالبريد الجوي؟ 항공 우편으로 보낼 수 있어요? 항공 우편으로 보낼 수 있어요? وكم يستغرق حتى يصل؟ 도착할 때까지 얼마나 걸려요? 도착할 때까지 얼마나 걸려요? أيمكنني الاتصال بالهاتف؟ 어디서 전화할 수 있어요? 어디서 전화할 수 있어요? أين هو أقرب كشك للهاتف؟ 가까운 공중전화가 어디 있어요? 가까운 공중전화가 어디 있어요? هل لديك بطاقة هاتف؟ 전화 카드 있으세요? 전화 카드 있으세요? هل لديك دليل الهاتف؟ 전화 번호부 있으세요? 전화 번호부 있으세요? هل تعرف رمز الهاتف للنمسا؟ 오스트리아 국가 번호를 아세요? 오스트리아 국가 번호를 아세요? لحظة سأبحث عنها. 잠깐만요. 찾아볼게요. 잠깐만요. 찾아볼게요. الخط مشغول باستمرار. 늘 통화 중이에요. 늘 통화 중이에요. ما هو الرقم الذي اتصلت به؟ 몇 번을 눌렀어요? 몇 번을 눌렀어요? عليك أن تتصل أولاً بالرقم صفر. 먼저 0번을 눌러야 해요. 먼저 0번을 눌러야 해요.